절이었지. 그 집이 있던 곳 드물던 서구 풍차리 아담한 그 쌀로 애달픈 집시 음악에 가슴 녹이면서 애달픈 사랑을 하던 정친 그리운 그날 그녀는 보았지 말수도 적지만 정말 순하고 착했어 마음은 사랑하면서 말로 내지 못해 가슴만 혼자 태우던 정친 그리운 그날